내 얼굴 잊지 마. 나 너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고 만나면서 더 사랑했고 앞으로도 쭉 너만 사랑할 거야. 너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제 괜찮아. 사랑한 그녀를 미워하지만 나 같은 남자를 사랑한 게 무슨 죄라고. 사랑은 나쁘지 않아도 눈물이 난다. 그토록 그를 사랑했기 웃었던 추억 속에서 이대로